빵끈이 좋아. 아니요 왜 좀 리카버니니 리카버니니 리카버니니 어제 우리 번호 세컨노 맴맴모 애나 와서 미무지요. 아니야 사실선이야 나선이나 무아 아제야 난 비비아토스 비비아토스 어 비비아토스 아컴이 좀 My treasure, so not ya see ya. My aircraft on your wall. Ride in me, man, it feel like the first time. I'm in Tia Tia Mukase the last time.